하루 종일 동네에 비가 내리면 빗방울 떨어지는 나뭇잎마다 지난 날의 추억이 잊지 못할 그 모습이 이내 마음 그리움에 한없이 적게 하네. 하루 종일 동네에 비가 내리면 맑은 꽃들 가득 핀 골목길마다 떠나가 상의 나래를 펴고 허공에 흩날리는 잔잔한 빗줄기에 고향 땅 눈앞에